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지요. 이 비유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내게 유산을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계신데 거기다 대고 내 재산을 내놓으라 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자식이 할 행동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아버지가 두 말 없이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재산을 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해 보니까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 이 돈 다 없애도 좋으니 제발 착한 아들이 되어서 돌아와다오.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예상대로 이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은 그것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말씀이 20절에 보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아들이 저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시도 잊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 나간 아들입니다. 그 못된 아들이 뭐라고 기다립니까? 그런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들이 사라져간 그곳을 수십 번 쳐다봅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서 아버지가 나이 지긋한 어른이 발바닥을 보이면서 달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백성들이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루는 한 부대가 이 숲속을 지나는데 한 엄마가 세 아이와 함께 굶주려서 지쳐서 먹지 못해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긴 한 상사 군인이 빵을 한 덩이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지체 없이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명의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빵을 받아 먹으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이때에 이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이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군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랬더니 상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자기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이 없어도 자식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마음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 흉년이 되면 아이들은 배 터져 죽고 어른들은 배고파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모자라게 되면 이 부모들이 울면서 보채는 자식들을 보다 못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 먹을 식량도 다 자식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신비하고 거룩한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바르게 응답하라. 여러분, 사람이 철든다는 말이 뭡니까? 철든다. 철이 든다는 것은 먼저 그저 나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남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철드는 겁니다. 또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성의 사랑에 응답하면 결혼을 하고 친구의 사랑에 응답하면 친구가 되고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면 효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모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며 또한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좀 알라.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그때서야 자기 부모님에게 더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비로소 내 부모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픈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를 때에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나를 키우셨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은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탕자가 왜 나갔습니까? 왜 집을 나갔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을 떠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니까 아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했던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수록 자식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세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부모님들은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것저것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자녀들이 귀찮아할까 봐 또 걱정할까 봐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외롭다고 하면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때로는 뭘 먹고 싶어도 괜히 먹는 것만 밝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봉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효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이 떠받들어 섬기는 게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떠받들 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물질과 내 희생으로도 부모님을 떠받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면서 마지막 걱정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어머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 아들이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병원에 달려갔는데 이미 아들은 이 두 눈이 실명한 상태입니다. 두 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아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아들이 대화도 끊고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서 아들의 이 모습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미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누군가가 이 아들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막상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쪽 눈만 준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들이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심술을 부립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아가느냐.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투정을 다 듣고만 있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아들이 이 눈의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붕대를 풀고 앞을 본 아들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그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한쪽 눈만 가진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실은 엄마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장님인 내가 내게 짐이 될까 봐서 한쪽 눈만 줬다. 어머니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니까 아들도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의 가장 출발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쏟으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부모님에게 바로 응답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 공경은요,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마땅한 본분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꼭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공경하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 낳은 어미에게, 너 낳은 아비에게. 여러분, 사람이 나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이렇게 마땅한 것임에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땅한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이, 임금이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저 개경 아시지요? 북한에. 그때 이 개성에 병석에 오래 누워있던 한 어머니가 임금님이 온다는 소식에 이 말에 아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야, 내가 죽기 전에 멀리서라도 임금님의 용안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 아들이 어머니 말에 그 임금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거기에 가서 임금님이 잘 보일 만한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왕이 행차를 할 때 멀리서 이 광경을 봅니다. 그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는 이 왕이 말하기를, 너는 과연 효자다. 그리고는 금 100량과 쌀 한 섬을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상으로.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주 불효자로 유명한 한 사람이 욕심이 생긴 나머지 원하지도 않는 어머니를 억지로 강제로 업고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또 왕이 지나갈 때 그 왕을 뵈었습니다. 왕이 이걸 보고는 또 불러서 상을 주었어요. 금 100량과 금 100량을 주라고, 쌀 한 섬을 주라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배하, 저자는 불효자랍니다. 효성으로 그런 게 아니고 돈 욕심으로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러니 상이 아니라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그때 임금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상을 내리라. 여러분,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오늘 당자의 비유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이 진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당자가 처음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재산을 달라고 하는 당자에게 타일렀을 거예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부모님 말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말을 거역하는 자녀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불효하는 자녀는 잘 될 조건을 다 갖추고도 결국에는 망합니다. 오늘 누가 그랬습니까?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도 곧 망했습니다. 오늘 그랬던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드디어 탕자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뭘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나간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이 불려서 그래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근사한 선물을 사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빈털터리 거짓 신세로 돌아와서 그가 아버지에게 한 것은,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 한 것, 이것밖에는 이 아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깨닫고 돌아온 그 아들, 자기가 잘못했다고 돌아온 그 아들, 그 이상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대궐 같은 집도 금은 보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기쁜 나머지 그 순식간에 이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 공경을 회복하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공경을 회복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시죠? 이삭은요 온유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사실 성경에 이삭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 그 아시지요? 실제로 제물로 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과연 이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요? 왜 하필 아들입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할 텐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순종할 뿐이고 이 모든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못지않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요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 이미 혈기왕성한 10대 소년입니다. 청소년이에요. 힘으로 하자면 120세가 넘은 아버지를 능히 뿌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줄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도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에게 칼을 찌르려고 할 때까지 이삭이 대들었다거나 저항을 했다거나 아버지 왜 그럽니까? 말을 했다거나 한마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아버지께 완전히 순복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 아버지가 이상하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여도 아버지의 모든 말씀과 결정에 아버지가 하시는데 순순히 아무 저항 없이 다 따랐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정말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나중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니라. 여러분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당연한 것인데 이것 행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약속하신 계명인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사랑을 보라고요? 하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를 아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어요. 저는 그때 야 틀림없이 아버지에게 아주 혼이 많이 나겠구나. 제 마음으로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혼나겠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저희 아버님 저를 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 잘못을 아시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 혼내는 것보다 그게 더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저의 잘못을 너그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시는 걸 보고 넘어가 주시는 걸 보면서 누구의 사랑이 이해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로 나를 넘어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간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마음 좋은 한 아버지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하늘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어린이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주신 것은 그 아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 시민 성품을 배우라고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주신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하늘아버지가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너희 부모님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해 사랑을 쏟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1988년 성탄절을 앞둔 12월에 아르메니아에서 규모 6.8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한 비극적인 대참사였는데 그 지진이 일어난 그 현장에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그 틈 새에 두 모녀가 스잔나라고 하는 엄마와 가이안이라고 하는 이 네 살 난 딸아이가 그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빨리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그런데 네 살 된 어린 딸아이가 점점 먹은 것이 없으니까 물을 못 먹으니까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언젠가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에 피를 나누어 마시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서 이 엄마가 유리 조각을 찾아서 자신의 팔뚝을 그어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딸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수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나중에 구조대에 발견되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린 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엄마의 피 흘림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 깔려 죄의 짐에 깔려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